아카산을 타고 내려오던 독일 병사가 하필이면 오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프랑스 코미디 영화를 언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우님입니다. 패러슈트 키즈,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똑 떨어진 아이들.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미국 땅에 떨어져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패러슈트 키즈라고 부르는데요. 요즘에 미국에서는 일부 패러슈트 키즈들이 패싸움에 휘말리고 또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 언론이 밝힌 이 패러슈트 키즈의 특징을 보면요. 대부분 홍콩과 대만 등 그 아시아 지역에서 왔다는 점, 또 부모들이 대단히 부자라는 점, 비싼 저택에 살면서 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다닌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는 한 4, 5만 명의 패러슈트 키즈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 출신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물이 아니라 바다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게 뻔한데도 이렇게 자식들에게 낙하산을 달아주는 용감한 부모들.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친한 친구 정수가 미국으로 떠납니다. 새 나라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될 이 친구의 앞날에 행복과 기쁨의 나래가 활짝 펼쳐지고 항상 건강하기를 빈다고 서울 양천구 목오동의 이종석 씨가 편지 보내주셨는데요. 아마 종석 씨의 친구분 정수 씨는 전혀 패러슈트 케이스와는 관련이 없는 분일 것 같아요. 그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디고 열심히 생활하시기를 빌면서 제가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관악구 봉천 7동의 김경은 씨의 신청곡이었어요. 영화 델리카트슨의 엔드 타이틀이었습니다. 아, 오늘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고해드린 대로 올해 아카데미상을 휩쓴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주연의 영화 Unforgiven, 용서받지 못한 자 준비했습니다. 이 영화는 그 서부극의 전형적인 형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죠. 은퇴한 늙은 무법자가 여성을 괴롭힌 두 카우보이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현상금을 찾아서 과거의 그 잔혹한 킬러로 되돌아가는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영화는 종래의 그 서부극과는 다른 점이 꽤 많죠. 우선 누가 악당인지 또 누가 정의의 건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과거에는 나쁜 짓을 많이 한 총잡이가 이번에는 정의의 편에 서 있고 또 법을 수호해야 될 보안관이 악당을 비호하면서 그들 편에 서 있습니다. 이런 구성은 그 영화의 무대가 되는 작은 마을 빅 위스키가 바로 미국 사회를 암시한다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한 것이죠. 자, 과거의 낭만적인 서부극과는 전혀 다른 사실주의 서부극의 형태로 영웅과 전설의 허와실, 이것을 표현한 용서받지 못한 자.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감독상, 그리고 지네크만이 나무조연상을 수상을 했고요. 편집상도 받았죠. 서울 서초구 반포 2동의 김자연 씨, 또 친구 원정이가 곧 만화 전시회를 갖는다고 그 성황리에 끝나기를 빌어주신 대구 북구 고성 3가의 김기란 씨, 함께 해주십시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Ay, no me puedo quejar, ni me obligas ni te obligo, me invitaste a huir con. 우리가 빛나고 있다. Yo quería volar. 더 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컨택트 렌즈는 바로 당신의 눈입니다. 당신의 눈을 생각한다면 시바 칼라 콘택트 렌즈를 선택하십시오. 스위스가 낳은 세계인의 콘택트 렌즈, 시바 칼라 콘택트 렌즈. 당신의 아름다운 눈을 위해 스위스에서 왔습니다. 시바 칼라 콘택트 렌즈, 시바 비전.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 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 예술학교. 제1부 사랑 배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 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 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클립행어. 영화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보다 더 큰 감동으로 기억될 영화음악. 클립행어. 영화와 영화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볼리그램이 전합니다. 폴리그램. 스무살 직은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피아. 스무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사랑의 피너스. 자, 준비됐지? 어? 700 9908? 조심해, 갑자기야! 스타가 어딨지? 이렇게 찾아왔구나. 야, 드디어 찾았어. 선물도 푸짐한데.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9908. 세계를 침묵시키는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디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사전에 있습니다. 도서 출판 고려원. 사냥 냄비. 와, 멋지다. 옛날 생각나는데. 파, 마늘, 달걀에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큰 냄비에 알칼하게 끓여먹던 그 맛. 와, 수프가 3개씩이나 푸짐하다. 사냥 큰 냄비. 역시 냄비는 커야 맛있어요. 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김이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여자의 남정. 어떤 바람으로 너의 엉킨 머릿결 흩날릴까. 장편소설 여자의 남정. 멀어지는 뒷모습에 입술 깨물다. 둘러본 세상이 너무 막막해. 김한길의 소설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마음이 답답하세요? 그럼 유머가 넘치는 퀴즈와 다양한 상식을 알려주는 퀴즈 왕국에 문의해보세요. 탐험, 연애, 알쏭달쏭 유머 등 다채로운 퀴즈로 답답한 마음을 퀴즈 왕국이 시원하게 풀어드릴 것입니다. 퀴즈 상담 700-9660. 지금 빨리 만나보세요. 전화해 보셨나요? 700-5553.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껏 오리 세 마리 5553과 함께 노래 사냥을 떠나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700-5553. 음악 퀴즈는 700-9993. 예, 어제 그 남자 보기보단 세련됐더라고. 왜? 글쎄 막 헤어지려는데 내 전화 사수함 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야. 어, 그랬어? 알려줬지 뭐. 700-8788. 그래도 내 사수함에다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거 있지. 저 한마디로 말해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어. 마음을 전해주는 나만의 비밀 상자 700-8788.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를 넘어서는 디즈니 최고의 역작 알라딘. 아카데미 주제가상에 빛나는 알란 맨켄의 A Whole New World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알라딘 좋은 음악 서울음방. 1880년 비 내리는 어느 날 밤 미국 서부 와이오밍주의 빅위스키 마을. 이곳의 유일한 유곽인 빌리아드 카페의 2층 구석방에서 겁에 질린 여자의 비명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손님인 근처 목장의 카우보이 퀵이 자기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창녀 딜라일라의 얼굴에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동료 카우보이인 네비가 말렸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유곽 주인인 스키니가 뒤통수에 권총을 들이대서야 퀵은 난동을 멈췄습니다. You did the cutting. Come the thaw, you bring in 5 ponies and you give them over to Skinny here. 5? And you bring in 2. You give them over, you hear? Yes, sir. 뒤늦게 사건 현장에 온 보안관 빌은 딜라일라의 얼굴을 망쳐놓은 죄값으로 퀵에게는 말 5마리, 그리고 데이비에게는 말 2마리의 벌금 형을 내립니다. 이 마을에서 빌의 말이 곧 법입니다. Well, I find them instead, Alice. For what they've done, Skinny, get some ponies and that's it? That ain't fair, Little Bill. That ain't fair. 하지만 큰언니 격인 앨리스를 포함해서 이 빌리아드 카페의 창녀들은 이번만큼은 이 보안관의 말을 따르지 않을 작정입니다. 이번 일을 그냥 넘기면 언제 또 같은 꼴을 당할지 모를 일이니까요. 이곳 빅 위스키 마을에서 꽤 떨어진 다른 어느 마을. 이미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윌리엄 머니가 어린 두 아이와 함께 돼지를 치며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웬 청년이 머니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머니가 기억하기도 싫은 옛일들을 마구 들춰냅니다. 사실 윌리엄 머니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악명 높은 총잡이였습니다. How about what? How about being my partner? I'm heading up north in through Nebraska up to Wyoming. Gonna kill a couple of no good cowboys. 청년 키드가 찾아온 이유는 함께 현상금이 붙은 카우보이 두 명을 해치우자는 겁니다. 그 카우보이들이라는 것은 바로 유곽에서 난동을 부린 그 두 청년들이었죠. 창녀들이 돈을 모아서 보안관 몰래 현상금 $1,000를 건 것입니다. 500 apiece. I ain't like that anymore, kid. This whiskey done much as anything else. I ain't had a drop in over 10 years. My wife, she cured me of that. 윌리엄 머니는 그 옛날의 그가 아닙니다. 키드의 제안을 거절하지요.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아내 클라우디아를 만나면서부터 술도 끊고 총도 벌였습니다. 게다가 돼지 치는 일만 하더라도 힘에 붙입니다. She's passed on. Yeah. Come on. Get on. Get on. 그 시간 데릴라의 얼굴에 칼자국을 남긴 카우보이 퀵과 동료 데비는 보안관 빌의 명령대로 벌금인 말을 몰고 다시 빌리아드 카페를 찾습니다. 하지만 앨리스를 비롯한 여자들의 분은 끝내 풀리질 않습니다. 정말 미안해하는 그들을 말똥을 던져 쫓아버립니다. 한편 청년 키드가 떠난 뒤 머니는 마음을 잡지 못합니다. 오래된 짐 속에서 다시 총을 꺼내지요. 실력이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바로 앞에 깡통 하나도 제대로 맞지도 못하지요. 아내의 무덤에 꽃을 갖다 놓는 머니. 결국에는 현상 붙은 카우보이를 찾아 떠날 그 결심을 한 거죠. 현상금도 현상금이지만 카우보이가 여자의 눈도 귀도 잘라버렸다는 키드의 허풍에 그의 가슴이 비수처럼 찔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총을 놓은 지 너무 오래된 탓일까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머니. 더 이상 옛날에 잔인하고도 날렵했던 그 킬러가 아닙니다. 창녀들이 현상금을 건 사실을 알게 된 유곽주인 스키니는 걱정입니다. 잘못하면 여자 장사고 술 장사고 끝장이니까요. Cut up Delilah. Those cowboys are riding out beef down to Kansas and Cheyenne. Yeah. 할 수 없이 보안관 빌에게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머니는 우선 오랫동안 그와 파트너로 일했던 흑인 총잡이 네드를 찾아왔습니다. Hey, Will. Come on in the house, that's son. Ned. Sally. I think the Will's home. Sally. 자기 대신 집에 있는 아이들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러 온 거죠. 그런데 네드 역시 현상금도 현상금이지만 눈과 귀를 잘랐다는 키드의 허풍에 덧붙여서 손가락과 가슴까지도 잘랐다는 머니의 말을 듣고서는 특기인 장총을 들고 머니를 따라 나섰죠. 빅 위스키 행 기차 안 한때 유명했던 영국인 총잡이 잉글리쉬 밥이 타고 있습니다. 그 역시 현상금을 노리고 빅 위스키로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작가 모시앙이 총잡이 밥의 전기를 쓰기 위해 그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유명한 잉글리쉬 밥임을 믿지 않는 미국인과 내기 사격을 하는 밥. 달리는 기차 위에서 날아가는 꽝들을 정확하게 맞춰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빅위스키에 도착해서 기분 좋게 이발을 하고 나오던 밥을 여러 개의 총구가 가로막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붙인 보안관의 무기 휴대 금지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No, Bob. 밥에게 인사를 건네는 보안관 빌. 두 사람은 아는 사이입니다. 서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총잡이었습니까? Well, good afternoon, gentlemen. I'll have that 32, Bob. Now, little Bill, you will leave me at the mercy of my enemies. 빌은 밥의 총을 압수합니다. 몸속 깊이 숨겨둔 작은 329경 총까지도요. You've been talking about the Queen again? On Independence Day? 밥이 드디어 비무장이 되는 순간 빌은 보안관이란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밥에게 폭력을 휘두릅니다. I guess you think I'm kicking you, Bob. It ain't so. What I'm doing is this, Bob. You hear? Talking all those villains down there in Kansas. 마을 사람 모두들 들으라는 듯이 욕설을 퍼부으면서 마치 죽이기라도 할 듯이 비무장인 밥을 두들겨 팹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빅 위스키 주민들의 눈은 공포가 가득합니다. 누가 악당이고 누가 선한 사람인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한편 청년 키리를 찾으러 다니던 머니와 네드는 갑작스런 충격에 놀라 말에서 굴러떨어져 버립니다. 우여! Damn, somebody's shooting at us. Yeah. Oh, shit. Did it hit you? Oh, no, I bumped my head falling off my horse. 이유 없이 아무 곳에나 계속 쏘아대는 총. 역시 겁쟁이거나 총솜씨가 형편없는 자의 소행입니다. 한참 후에야 머니는 그 총격의 주인이 키드임을 눈치챕니다. You don't reckon we're in somebody's field, do you? Hey! Now, wait a minute. You're gonna mark us. Hey, kid! Kid? You mean that's a kid shooting at us? Hey, kid, it's me, Will Money. What the hell is a kid shooting at us for? Is that you? Yeah. Yeah, it's me. Now, don't go shooting at us no more, you hear me? Who in the hell you got with you, Will? That's Ned Logan, my old partner. Now, don't go shooting at us, you hear? We're gonna collect our horses and come on over there. You ain't gonna shoot now, are you? No. No, I ain't. 아무리 몰랐다고는 하지만 머니와 네드는 키드의 총질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제 세 사람은 한 팀이 돼서 길을 떠납니다. 도중에 네드가 부쑥 키드에게 자신의 총솜씨를 자랑했죠. 그리고는 지금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를 한 방에 맞출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키드는 하늘을 한번 보더니 자기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I didn't mind wasting a shot. There ain't no hawk, kid. 하지만 정작 하늘에는 독수리가 없었죠. 그때서야 네드는 키드가 눈이 나쁘다는 걸 알았습니다. 키드는 기껏해야 50야드밖에 볼 수 없는 근시안이었죠. Hard cases, Bob. Did you kill all seven of them dead? Or did you just wing some of them? 한편 잉글리쉬 밥과 작가 보시암은 유치장에 갇혀 있습니다. The Duke of Death. Duke of Death. 죽음의 Duke, 공작. 보시암이 쓰고 있는 밥에 관한 전기의 제목입니다. 하지만 안의 내용은 보안관 비리하는 것과 너무 틀립니다. How the hell do you do that? You have insulted the honor of this beautiful woman, Corcoran, said the duck. You must apologize. But Two-Gun Corcoran would have none of it. And cursing, he reached for his pistols and would have killed him. But the duck was faster. And hot lead blazed from his smoking six guns. 상대방의 총이 고장난 사이에 비겁하게 가슴을 쏜 사건이 숙녀를 위해서 바비 기사도를 발휘한 것으로 둔갑되어 있습니다. I was in the Blue Bottle Saloon in Wichita the night that English Bob killed Corky Corcoran. Wait a minute, you mean that English Bob killed him when he didn't even have... Well, old Bob wasn't going to wait for Corky to grow a new hand. No, he just walked over there real slow. Because he was drunk. Shot him right through the liver. 그 현장에 있었던 빌이 사건의 진상을 얘기해 주자 철창 속에 갇혀있던 밥은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밥을 영웅이라고 믿었던 보샹의 환상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슬림 윌. I've got business up in Jackson County. That really happened. 한편 청년 키드는 머니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Say Ned. How many men you kill? 귀신 같았다는 그의 숨김씨. 자꾸만 캐묻지만 머니는 침묵만 지킬 뿐입니다. You shut up. Get some rest. Boys, this crotch is just a couple old hands. Let me tell you. Actually, then, Mr. Corcoran was faster on the draw than the duck, than in English Bob. Faster. Faster was his mistake. If he hadn't been such a goddamn hurry, he would have shot himself in the toe the first shot. 유치장에서 풀려나와서 빌의 증언을 토대로 글을 씁니다. 보시앙에게 총잡이의 정수를 얘기하던 빌이 갑자기 보시앙에게 총을 건넵니다. Take it. There's the key. All you gotta do is shoot me. And you and Bob can just ride on out of here free as birds. 자기를 쏘면 밥과 도망갈 수 있다면서 유치장 열쇠까지 꺼내주죠. 그 말에 철창 속의 밥도 몸을 일으킵니다. First you got to cock it. Go on, cock it. 하지만 사람을 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끝내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는 보샹. 보샹이 엉뚱하게도 총을 밥에게 주려고 하죠. 몸을 일으키는 밥, 총을 잡으려고 다가옵니다. 밥의 손이 총 가까이 다가간 순간 빌의 손도 천천히 총집을 향합니다. 하지만 밥은 포기합니다. 빈총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총탄이 들어있는 총이었습니다. 그리고 밥은 다음 날 수갑을 찬 채 추방됩니다. 장대비가 퍼붓는 빅위스키에 마침내 머니 일행이 도착합니다. 하지만 굵은 빗줄기 때문에 일행은 무기 휴대 금지라는 팻말을 보지 못한 채 술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곧바로 보안관 빌의 귀에 들어갑니다. 물주인 앨리스를 만나러 2층에 올라간 키드와 네드. 그들을 기다리는 머니는 비를 너무 많이 맞은 탓에 몸이 말이 아닙니다. 그때 빌 일행이 들이닥칩니다. 총. 총을 겨누고서요. Give me the pistol, mister. I says, give me over your pistol. 총을 달라고 하는 빌. But I know how. 총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빌. You got any pistols? Oh, I guess they ain't on either. Uh-huh. Spilled your whiskey. Like I said, What's your name? William? Hendershot. 이름까지도 윌리엄 핸더샷이라고 속입니다. 하지만 머니의 몸에서 총을 찾아낸 빌이 잉글리시 바브에게 했던 것처럼 머니에게도 폭력을 휘두릅니다. Which the top? Over in Cheyenne?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 머니. Hurry up! You know what to say, little Bill. 2층에 있던 레드와 키드는 그때서야 아래층의 사태를 알아차립니다. 두 사람은 옷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고 창문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얻어맞은 머니는 마을 사람 모두가 보는 앞에서 기어서 카페를 나옵니다. 그리고 기절해버립니다. Oh, yeah. 다음 날 상녀들이 마련해준 마을 바깥의 은신처. 머니는 비몽사몽간을 헤맵니다. 오래전에 그가 죽였던 총잡이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면서 죽음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네드와 키드의 눈에는 살아날 가망조차 불확실해 보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정신을 차린 머니의 눈에 얼굴에 칼자국이 가득한 딜라일라의 모습이 보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난 거죠. 3일 만에야 머니는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I see. Would you like a free one? 깨어난 그에게 딜라일라는 여자가 필요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No, I guess not. 머니가 거절하자 딜라일라는 자기 얼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거절한 진짜 이유는 죽은 아내 때문이었죠. Hang on, Slim, hang on, hang on. Get the damn man! Come on! Baby! 이제 머니 일행의 사람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목표인 네비. 동료 카우보이들과 계곡에서 방목을 하던 네비는 멀리서 날아온 총탄에 다리를 맞습니다. behind that rush, Davy boy! Get over there, Davy! What happened? He ain't killed? What's going on? 하지만 정작 장총으로 데이비의 다리를 맞은 레드는 더 이상 총을 쏘지 못합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공포와 후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Ain't very good with my eyes. 할 수 없이 장총을 뺏어대는 머니. 여덟 발째야 겨우 데뷔에 복부를 맞췄습니다. 한 명은 끝난 겁니다. 이제 다음은 두 번째 목표인 퀵. After a ways. Not me. 하지만 네드가 사람 사냥을 포기합니다. Gotta kill the other one first. Look, Ned. With any luck, we'll find him by nightfall or in the morning. Then we can shoot him and head on back with the money. 머니가 설득해보지만 네드의 결심을 돌릴 수 없습니다. 살인이 가져다줄 공포 때문이지요. 결국 네드는 집으로 말머리를 돌립니다. 'Little Bill? I just doing some repairs up here. They killed one of them cowboys. Shit. 데뷔가 당했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Three men, right after sunup, headed out east, and one was on a dun, and another was on a. 이제 빌과 마을 주민들. 그리고 목장 카우보이들까지 모두가 한편이 돼서 머니 일행을 체포할 계획을 세웁니다. 'Tell you where the mother's is? Nope. Give me any names? Tell us nothing but his own name, Ned Roundtree. Bring him in. 그날 밤, so Ned, 집으로 돌아가던 네드가 주민들에게 잡히고 맙니다. All about your two villainous friends, I guess. 보안관 빌이 그를 신문합니다. 네드를 벌거벗겨 유치장 창살에 묶어놓고는 채찍을 휘두릅니다. Mr. Quincy and what's the young fellow's name? Elroy. Elroy Tate. 하지만 네드는 나머지 두 사람의 본명을 쉽게 불지 않습니다. 엉뚱한 이름이 되죠. Sure, he's ripe. Yeah, gonna get a lot riper. You think he's still in there? Yeah, he's in there. Yeah, well, he's holding on to his shit like it was money. 이런 사실을 모른 채 퀵을 없애기 위해 목장 앞에서 밤새워 잠복을 하는 머니와 킷. Is that him? Yeah, that's him. 아침이 되어서야 마침내 퀵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지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킷. 하지만 다른 카우보이가 키드를 보았습니다. Assassins! Shoot him! 머니가 키드를 엄호합니다. No. No, no. 그 사이 키드는 어렵게, 아주 어렵게 화장실에 앉아 있는 무방비 상태의 퀵을 쏩니다. 그도 죽었습니다. 술을 병째로 입에 들이붓는 킷. First shot. I got him right in the chest. 다섯 명을 죽였다고 떠벌여댔지만 사실 그는 처음으로 사람을 쐈습니다. 죽인 것도 물론 처음이고요. That was the first one. First one what? First one I ever killed. Yeah? Hell yeah. I killed the hell out of him, didn't I? Three shots and he was taking a shit. Take a drink, kid. Jesus Christ. 자신의 손가락 하나에 한 사람의 모든 것과 미래까지 없어졌다는 것. 키드는 자신이 한 짓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창녀 한 명이 찾아옵니다. 현상금을 갖고 온 것이죠. I trust you well. Well, don't go trusting me too much. In fact, we'll give Ned his share together. That way you'll know I ain't holding out on you. Ned's share? Ned 목도 계산하라는 머니의 말에 he went south. 여자의 태도가 멈칫합니다. Ned, he's dead. What do you mean he's dead? Who killed him? Little Bill. The bar T-boys caught him, and Little Bill, he beat him up. He was making him answer questions and beating him up. 여자는 보안관 빌이 신문하다가 네드를 죽였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길거리에다가 세워놨다는 얘기도 들려줍니다. 머니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He said how he was really William Money out of Missouri. And little Bill said, same William Money that dynamited the Rock Island and Pacific in 69, killing women and children and all. And that's 머니의 정체가 옛날에 어린애와 아녀사까지 죽여버린 악명 높은 킬러였다는 사실까지도 마을 전체가 알고 있다고 여자는 말합니다. 머니의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머니는 돈을 네드와 자신의 집까지 전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겁에 질려 현상금도 싫다는 키드를 떠나보낸 뒤에 홀로 마을로 들어갑니다. 여자의 말대로 살인하면 이 꼴이 된다라는 경고와 함께 네드의 시신이 나무관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Pulling out early in the morning. We're going to chase these fellas clear down to Texas. Oh, don't spend too much of your own money, right? 그리고 술집에서는 네드를 잡은 기념으로 위로 파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And we're bound to come across somebody who's seen these skunks. 빌이 말을 멈춥니다. 머니가 들어선 거죠. 침묵만이 흐릅니다. 머니는 주인을 찾습니다. I own this establishment. Bought it from Greeley for $1,000. You better clear out of there. Yes, sir. Just hold it right there. Hold it! 머니는 아무 말 없이 주인인 스키니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Well, sir, you are a cowardly son of a bitch. 총도 없는 사람에게 총을 쏘는 건 비겁한 짓이라고 빌이 머니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킬러의 표정은 차갑기만 합니다. 자신에게 총을 겨눈 머니와 총전을 펼치는 빌. 그 사이 마을 사람들의 총신이 서서히 움직입니다. 빌에게 방아쇠를 당기는 머니. 하지만 총탄이 없습니다. 순간 들고 있던 빈 장총을 빌에게 던지는 머니. 바로 권총을 뽑아서 빌을 쏩니다. 순식간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다섯 명이 쓰러져 버립니다. Any man don't want to get killed. Better clear on out the back. 나머지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낸 머니는 그때서야 술을 한 잔 들이킵니다. 그 순간 죽은 줄 알았던 빌의 몸이 움직입니다. To die like this. I was building a house. Deserves getting. 총을 잡는 그에게 다시 총구를 들이대는 머니. 이미 죽은 목숨인 빌에게 또 총을 쏩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자에게 확인 사살까지 합니다. All right, I'm coming out. Any man I see out there, I'm gonna kill him. Any some bitch takes a shot at me, not only gonna kill him, I'm gonna kill his wife, all his friends, burn his damn house down. 바깥을 향해서 머니는 소리칩니다. 자기에게 총을 겨누는 놈은 마누라뿐만이 아니라 집까지 불태워버리겠다고. 머니 역시 겁에 지는 것이죠. 머니는 천천히 바깥으로 나옵니다. 아무도 머니를 향해서 방아쇠를 당기지 못합니다. You better bury Ned right. Better not cut up to otherwise harm no horse. Or I'll come back and kill every one of you sons of bitches. 네드를 잘 묻어달라. 상녀들에게 다시 한 번만 손을 대면 그때는 정말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머니는 마을을 빠져나갑니다. 아내 클라우디아의 무덤이 있던 그 집은 빈 집이 되어 있습니다. 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또 다른 곳을 향해 떠나버렸습니다.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곳으로요. 오늘 엽서를 보내주신 서울 강남구 대치 이동의 김영진 학생, 또 늘 하이텔로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이죠. 대구의 광석씨, 김승기씨, 그리고 박홍철씨. 여러분들 모두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길어보는 한편의 영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용서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용서받았다. 그 어느 영화 잡지 독자란에 이런 글이 실린 것을 봤는데요. 백인 우월주의라는 조작된 이데올로기를 확대 재생산하는 장르, 서부극이라는 이 장르를 통해서 바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스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쩌면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감독이 되면서 그 허상을 영화로서 자신이 다시 깨트리면서 조금은 보상하려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용서받지 못한 자, 여러분께 좋은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